생각날 줄 누가 알았나. 당신을 미워해도 그리움은 지울 길 없네.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의 눈물 뿌리네. 마음을 줄 수 없는 당신이기에 차가운 선풀이 치고 돌아섰지만 보고 싶네. 그리워지네. 이렇게 외로울 줄 누가 알았나.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움은 지울 길 없네.